바람에 낙엽이 치고 님 떠나간 가을 오면 기약 없는 님 마중 간다네 낙엽을 밟으며 간다네 간다네 수북하게 쌓인 낙엽 속에 내 정성을 묻어두고 호수처럼 잔잔한 그 미소 그리며 간다네 간다네 낙엽을 밟으며 간다네 기약 없는 님 그리네 돌아와 주어 떠나간 사람아 그리운 내 사랑 그대여 영원히 그리운 사람아 그리운 내 사랑 그대여 영원히